대단한데요. 아, 네. 네. 아, 전 뭐 이 러브레터 그 녹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딱 이렇게 박수만 받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길대기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오늘 뭐 커플이야 뭐. 같은 옷인데도 예. 참 희한하게 패셔너블해 보이고. 전 어떻게 방송 부장님하고 대화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가을에 조직 개편 앞두고 이렇게 쭉 해서 자네 뭐 요즘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분홍색 가디건이 여기서 단찬을 딱 풀고 이제 마을 슈퍼 평상 앞에 앉아있으면 되죠 이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어야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이 복장은요 네. 이 복장은 딱 그 네. 어떤 복장 이거 채우 보세요. 네, 원래 채우고 네. 그 평상시에 그 이 정장을 입으시는 분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뭐 또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네. 그 어느 날 네. 어느 날은 아 가볍게 네. 그냥 이 캐주얼 차림으로 입자라고 했을 때 그 복장인 것 같아. 저희 코디 분 어디 계시죠? 들었죠? 들었죠?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이거 아닙니다. 분홍색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 그리고 자기는 되게 예쁜 옷 입고 다녀요. 막 알록달록한 거. 내가 이제 희한해요 저 사람이 보면. 안 하지만. 희한해요. 그리고 안에 벗을 수도 없어요. 안에 다 비쳐요 이렇게 가슴이. 벗지도 못해요 또 나. 저는. 갑자기 울컥도 하잖아요. 아니 내 말은 그래서 옷이 이상화되는 게 아니고 그런 복장에도 잘 어울릴 만한 복장이다. 제가 이 바지 아닙니다 그랬죠. 우리 집 장판 무늬하고 똑같아서 내가 아닙니다 그랬죠 제가. 화를 그럼 코디 분이 애써 해주셨는데 예? 애써 해주셨는데 이쁘대잖아요 다 다들 표정들이 보이시죠? 그 이쁘니까 그냥 해요 방송을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아, 저 뭘 입어도 진짜 윤도현 씨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뭘 입어도 예. 자 그럼 한번 이제 사연을 사실이니까요 예, 네 사연을 한번 읽어 그럼요 사연 해야죠 하겠습니다. 예. 사연 해야죠. 안 하면 되나요? 예. 네. 옷을 아무리 이렇게 입어도 방송을 해야죠. 네. 방송합시다. 오늘 방송은 조금 진중하게 갑시다. 조용히 토론 분위기로. 야, 진짜. 네. 그 너무 웃네.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세요. 네. 대짠 조금 진중하게 하세요. 여자처럼 방송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야,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디 배째볼까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백수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잘 놀아주더니 요즘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체놀이만 하게 되는데 이젠 이것도 너무 지겹네요. 혼자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러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음악이 참 네, 음악이 참 그 적당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연에. 예, 이렇게 쭉 이렇게 항상 연주곡 비슷한 건데 약간 그 왈츠풍인가요? 그렇죠. 오, 왈츠. 약간 왈츠풍의 어떤 그런 약간 왈츠를 하네요. 살짝 살짝 재밌는. 예. 참 좋으네요. 예. 벨로시티도 참 괜찮은 것 같고 예. 예, 터치도 좋은 것 같고 예. 예, 참 좋으네요 예. 가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원래 칼퇴근 하시고 원래 전분 요것만 딱 해주시고 바로 가시는 분인데 얼른 퇴근하세요 괜찮아요 퇴근하세요 괜찮아요 네, 퇴근하세요. 예. 퇴근하세요 가방 챙기셨어요? 네, 가방 챙기고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예. 퇴근하시는 모습을 중계하고 네, 싶어요 네. 예. 더 계실 거예요? 예, 예. 예.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안 예, 계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살짝 없어지신 칼퇴근 전문가예요. 자, 하여튼 뭐 그래서 네네 이 저 백수 생활 2년째 하고 계신 분인데 아이디가 야 이분 또 이분 글 올려주신 분이 배째 볼까잖아요. 네. 글을 또 리플 달아주신 분 아이디 이거에 그 대응하는 아이디입니다. 네. 배째 봤다. 야. 자, 우선 다시네, 다시네. 다시네. 네. 야. 관객분들이 참 재밌으세요. 네. 저분 가니까, 저 가요, 저 가, 저 가, 저 간다, 저. 제대로 거자질 하시는 이 앞에 분은 자기가 흥분하신 거예요. 혹시 놓칠까봐. 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가셔도 돼요. 퇴근하셔야죠, 이제. 예. 네. 조심히 가세요. 자. 예. 아이, 니 배째, 배째. 봤다. 배째 봤다. 예. 네. 우선 인터넷으로 제동이 형의 사진을 찾습니다. 그 다음. 포토샵을 이용하여 제동이 형의 눈을 아름답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신. 사진에서 눈을 찾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예, 기분 괜찮으시죠? 그럼요. 예. 짤막하고 좋은 사연. 정말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예. 편집되기 딱 좋은 사연이죠. 네. 이런 사연에는 길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방송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재미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사연.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좀 소개시켜 주시죠. 첫 번째 사연. 아, 역시 역시 김재동. 네, 첫 번째 사연. 네. 네, 두 번째 사연 읽겠습니다. 아이디 비사이로 막가. 네. 비사이로 막가. 옛날에 많이 유행했잖아요. 예, 이거 뭐 일본 예. 저 말 같은데. 이제 유치해서 없어진. 예. 그렇죠. 저 자취 3년 차인데요. 아하. 아직 그 아이가 말 안 시키던가요? 과묵해 보이지만 꽤 괜찮은 그 아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 그 아이 이름 벽. 전 벽이랑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밥도 항상 같이 먹거든요. 벽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사연입니다. 야, 이분 경지에 오르시는 분이세요. 경지에 오른 분이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벽. 네. 야. 전 사랑하는 벽이 있어요. 네, 진짜 벽 좋죠. 왠지 벽하고 이렇게 있으면 왕따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면벽 참선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막힌 곳을 바라보면 뚫린 곳이 다가옵니다. 그럼요. 이게 딱 이게 벽을 딱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절대 뭔가 이쪽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벽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한 번씩 이렇게 쩍쩍 갈라질 때가 있어요. 자세히 정말 벽지 같은 게 이렇게 쫙. 병원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이제 제 차례죠? 예. 아, 김재욱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한자밖에 안 들리시는 분인데. 그렇게 심심하다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얼마쯤 걷다 보면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자, 이번에. 네. 다음. 자, 아이디 밖에서 놀아봐 라는 분입니다. 친구들도 잘 안 놀아주고 집에서 하던 시체놀이도 지겹다면 이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먼저 일자로 엎드린 뒤 손을 가지런히 모아 앞으로 쭉 내미세요. 그런 다음 두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소정의 돈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길거리에서 뵐게요. 알겠습니다. 예. 곧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얼굴 없는 용녀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얼굴 없는 용녀는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많은 놀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온몸에 이불을 둘둘 맘면 김밥 놀이. 엎드려서 한쪽 말을 앞으로 쭉 뻗고 얼굴에 선풍기 바람을 쐬면 슈퍼맨 놀이. 팔과 다리를 꼬고 놓이는 꽈배기 놀이. 그리고 놀이의 하이라이트. 팔과 다리를 움츠린 채 엎드린 상태에서 등에 방석을 살포시 올려놓는 초밥 놀이.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제가 주셨습니다. 예. 네.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시는 내용이시죠? 네. 그죠?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준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이때는 놀아줄 동료를 만들 필요가 있죠. 직장도 빨리 한번 구해보시고, 네. 또 뭔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냥 흡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시면 보람도 있고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가장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건 또 땀 흘리면서 일할 테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